4.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침에 눈을 뜨고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이 은은하게 내 본성과 인연되어 새로운 이상의 감정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과 슬픔의 감정을 돋구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정도의 가치로 지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 만물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천상을 대신하여 나서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훌륭하다는 물건에 비할 소냐, 골동품에 비할 소냐, 어떤 유명한 부인이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에 비할 소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세계 앞에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볼 때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에 비할 소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훌륭하겠는가 하며 하나님이 심정을 기울여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끼는 자가 있다 할진대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인간을 그러한 자리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귀여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탄식하는 만물의 한을 해원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진 여러분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도 6천년 전 그것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의 손길을 채울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눈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외로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많이 울어보았습니다. 바위를 붙들고도 울어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울어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인연을 맺은 귀한 만물이 오늘날 어떠한 왕궁에서 국보니 보물이니 하며 귀하게 여기는 물건만큼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나는 알아줘야지, 나만은 알아줘야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세계 인류가 전부 몰라주어도 나는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이 민족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만물을 놓고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가문의 보물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라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겨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것을 심정적으로 알아주고 그것을 붙들고 눈물 짓는 사람을 보고 오냐 하십니다. 자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하는 사랑을 가진 아들딸이 태어날 때 위할 수 있는 만물이며 선물 받은 전시품입니다. 새소리 하나, 자라고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사랑의 아들딸들의 생활의 미화를 위해 만들어진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구르는 바위도 아들딸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장식품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단조로우면 안 되겠으니 조화 무쌍한 화합의 동산, 사랑을 위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꿈의 왕자, 희망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순놈과 암놈이 짹짹거릴 때는 이것을 주인 되는 아주머니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세계를 향해 자기 일생을 생명을 걸고 사는 본연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울타리에 새 새끼까지도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새끼를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어떤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작품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지구성 만물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자기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길가에서 밟히는 민들레 한 포기가 박물관에 있는 신라시대의 금관에 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를 본연의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못하는 나 자신이 미안하다, 부끄럽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위하는 그런 왕이 있다고 할 때는 풀포기도 그 왕을 따라가서 영원불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입니다.